동화 한국어 버전. 마침내 두려움을 얻은 사나이. 아주 먼 옛날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트라이튼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그리고 스트로가트에는 용감한 자가 많긴 했지만 트라이튼은 달랐죠. 두려움이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누군가는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또 무모하다고 했지만 트라이튼은 말 그대로 두려움이 무슨 감정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 트라이튼, 너 정말 용감하다. 너는 정말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니? 네? 그게 대체 뭐예요? 두려움 말이야. 뭔가 널 겁먹게 만들어서 네가 그러니까 겁나는 거 말이야. 혹시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정말 이상할 것 같네요. 뭐 기대해보죠.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가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두려움에 관해 물어보자 트라이튼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결국 두려움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죠. 트라이튼은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던 중 숲속에 앉아 울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됐죠. 저기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가족들이 동굴 주변에 살고 있는 포악한 용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제가 그 용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되찾아 드릴게요.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 동굴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동굴 앞에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용이 불쌍한 남자의 가족을 붙잡고 있었죠. 멍청한 청년이군. 먹이가 되려고 찾아온 거니? 나는 네가 잡은 그 인재들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 알겠나? 뭐? 그럼 어디 한번 해보지 그래. 트라이튼은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 넝쿨을 뽑았어요. 그는 올가미를 만들어 용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입을 꽉 묶어버렸죠. 그는 또 다른 넝쿨을 잡더니 줄을 타고 타잔처럼 날아가 용의 등에 올라탔어요. 아하, 이제 넌 내 것이다. 자, 어서 그래 옳지 날아봐. 예. 트라이튼은 용의 등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가족들과 제외한 그 불쌍한 남자의 앞에 착지했어요. 용은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죠. 정말 감사해요. 제 가족들을 구해주시다니. 제 이름은 아르잔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그 거대한 용을 상대하는 게 겁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순간에 두려움을 느꼈어야 했나요? 저는 그저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돌 뿐이었거든요.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걸 찾는 중인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네요. 멀리 떨어진 곳에 드리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찾는 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사제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에게 이 팔찌를 주면 당신이 찾는 그 답을 알려줄 거예요. 고마워요. 트라이튼은 두려움을 찾기 위한 여행을 이어나갔어요. 계속해서 그는 빽빽한 숲속을 지나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 맹렬한 추위를 겪고 마침내 드리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남자에게 들은 대로 그는 사제를 찾아갔죠. 안으로 들어간 그는 모자를 쓰고 마법의 구슬 앞에 앉아있는 신비로운 모습의 남자와 마주쳤어요. 트라이튼이로군. 여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라. 다들 자네 그렇게 부르더군. 거대한 용과의 전설적인 결투에 관한 소문이 이것저것 퍼졌다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 두려움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현명하신 사제님,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얻을 수 있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로군. 하지만 자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대가로 자네 뭘 줄 텐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팔찌뿐이에요. 아하! 마법에 걸린 운명의 팔찌라. 아주 완벽하군. 이건 다른 한짝과 쌍으로 된 마법의 팔찌라네. 다른 한쪽을 가져오면 두려움을 알게 될게야. 당장 바닷가로 가서 바닷속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나. 그곳에서 그 팔찌의 다른 짝과 진정한 두려움을 찾게 될 걸세. 정말 그게 다예요? 그리하여 트라이튼은 바닷가로 갔어요. 바로 그때 트라이튼은 빙하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배 한 척을 발견했죠. 여기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줘야겠어. 트라이튼은 상어떼가 가득한 얼음장 같은 바다에 뛰어들고 그 배를 향해 헤엄쳤어요. 그가 배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엄청난 힘이 그를 밑으로 끌어당겼죠. 대체 뭐야? 바닥에 다다르자 인어가 나타났죠. 사슬을 쥐고 있었어요. 한쪽은 배를 당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트라이튼을 당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팔에는 팔찌가 있었어요. 바로 마법이 깃든 운명의 팔찌였죠. 트라이튼은 온 힘을 다해 인어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사슬로 그녀를 칭칭 감아버렸어요. 그는 인어에게서 팔찌를 빼앗아 물 밖으로 헤엄쳐 올라갔어요. 알았다. 그는 사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을 찾지 못한 것에 낙담하고 슬퍼하며 그는 종소리가 두 번 울린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신사분. 무슨 이유로 종이 울리는 거죠? 트리퍼의 왕께서 은퇴를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종이 세 번 울리면 불사조가 나타날 거예요. 누구든 그걸 타고 날면 차세대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요. 당신도 기다려보는 게 어때요? 이제 머지않아 종이 울릴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찬 모습으로 서서 불 속에서 나타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불사조를 바라보았어요. 우와!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체야. 하늘로 날아오르던 불사조는 놀라서 있던 트라이튼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불사조는 그를 드리퍼 왕의 법정 안으로 데려갔어요. 어서 오게, 트라이튼. 구강패야. 당신이셨군요. 숲속에서 제가 구해드린 분 말이에요. 그래, 트라이튼. 네, 그동안 후계자를 수소문해보았지만 적각 환자가 아무도 없었네. 나는 반드시 용감하고 강하며 착한 자를 원했거든. 모두 왕에게 아주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이지. 그게 바로 자네스, 트라이튼. 뭐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이 모두 시험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용이랑 깊은 바다, 그리고 무서운 인어까지 다 다른 모든 게 다 시험이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잘해냈지. 그게 바로 자네가 내 후계자로 선택된 이유일세. 하지만 제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트라이튼을 감쌌어요. 만약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실패한다면요? 이게 무슨 감정이죠? 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인가요? 트라이튼, 자넨 고결하면서도 사자의 심장을 가졌네. 자네는 분명 훌륭한 왕이 될 걸세. 물론 동의한다면 말이지. 두려움이 자네 장악하게 두지 말고 자네를 인도하도록 하게. 배움을 얻어야 해. 감사합니다, 아르잔페야. 황송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트라이튼은 드리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드리퍼 왕국을 잘 다스렸어요. 두려움을 잊지 않고 말이죠. 트라이튼 왕 만세! 트라이튼 왕 만세!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자, 트라이튼 왕의 이야기는 용감하고 자애로운 왕이 없었던 드리퍼 왕국의 오래오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답니다.